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이 3일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의 숙소를 방문했습니다. 김기남 동지, 곽범기 동지와 당중앙위원회 농근맹 책임일꾼들이 대회 참가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지난 기간 동맹 조직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전투대오로 강화 발전시켰으며 당의 농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위훈을 세우고 대회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닌 농근맹 일꾼들과 농근맹원들, 농업근로자들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이날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이 열차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